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에 초자욱을 새기신 56돌세에 즈마요 소장 딘툰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 대표단이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연구소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